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충정의 200일 전투에서 위훈을 떨쳐가고 있는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평양철도국 서평양기관차대 무산광산연합기업소의 노동계급들과 일꾼들에게 보내는 축하문을 전달하는 모임들이 16일에 진행되었습니다. 관계부문 일꾼들과 해당 단위의 일꾼들, 정업원들이 모임들에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들에서 당 제7차 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투쟁 강령을 높이 받들고 충정의 200일 전투에서 만리마를 탄 기세로 힘차게 내달리고 있는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평양철도국 서평양기관차대, 무산광산연합기업소의 노동계급과 일꾼들의 노력적 위훈을 높이 평가했습니다.